미국은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여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 꼭 담아. 역사적인 조선노동당제 7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울려 퍼진 엄숙한 선언이 일파만파로 이 행성을 뒤흔들어 놓고 있다. 세계를 이어오며 우리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해온 미국은 핵강국의 전열에 들어선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여야 한다. 추상같은 이 원칙적 입장은 세세연연 피비린 죄악만을 덧쌓고 있는 날강도 미국의 최후 멸망을 알리는 정의의 뇌성이며 선군조선의 마지막 경고이다. 인류의 평화를 해치며 가진 죄악을 저지른 적대 세력들이 엄습해오는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며 잔명부지를 위해 허둥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의연히 시대를 착오한 구태와 강약부동에 환장된 냉전식 사고에 빠져 박두한 자기들의 비참한 종말도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백악관을 비롯한 미국 정가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선북 비핵화 후 대북 압박 중지를 변경할 수 없다는 괴담이 여론을 어지럽히는가 하면 미국 정부의 대조선 정책 변화 여부는 전적으로 북조선의 변화에 달려있다는 도전적인 악담들도 거침없이 튀어나오고 있다. 펜타곤의 호전광들은 가소롭게도 예정되어 있는 대규모 림팩 훈련에서 사상 처음으로 우리의 탄도탄 위협에 대응하는 미국, 일본, 남조선 연합 실전 연습을 감행할 흉계를 내놓고 떠들어대고 있다. 음흉한 미국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원칙적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차리질 징벌이 두려워 유엔군의 간판을 내던 남조선 강점 미제 침략군을 판문점 군사분계선상에 내몰아 단절된 조미 군부 전화를 회복하고 접촉 재개를 간청하는 확성기 통보 노름과 같은 이중적 행태도 보이고 있다. 펼쳐진 현실을 정확히 투시해 볼 수 있는 초보적인 감각도 정상적인 판단 능력도 마비된 채 오직 과거의 진부한 적대적인 정책에 사로잡혀 세월을 허송하고 있는 천하무지렁이가 다름 아닌 미국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날강도 미국이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야말로 얼마나 시대착오적이고 허망한 무지의 산물이며 자멸적인 정책인가를 다시금 엄숙히 까발키고자 한다. 첫째로,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은 달라진 현실과 대세의 흐름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강도적 욕구만을 내세우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망상의 산물이다. 세월은 참으로 멀리도 흘러왔고 모든 것이 몰라보게 변하였다. 우리 공화국도 70여 년 전 미국이 세계제패의 야망 밑에 침략의 첫 관역으로 삼고 대조선 외교정책을 착정하였던 그때의 정소한 신생조선에서 오늘은 지역과 세계정세를 마음먹은 대로 평정하는 세계적인 백두산 대국으로 그 위용을 떨치고 있다. 지난 세기 1950년대 초 미국은 보청을 상대로 원자탄을 휘두르며 북침을 단행하였지만 오늘은 이 행성의 절대비용기로 통칭되는 막강한 수소탄까지 보유한 불가항력의 존재와 맞서고 있다. 지금 세계 여론이 미국은 결코 강한 것도 세계 유일 초대국도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비극은 미국이 이 달라진 현실뿐 아니라 대세의 흐름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자주와 평등, 정의와 진리, 평화와 안전은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이 도도한 흐름 속에 저들에게 순종하는 자는 번영하고 거역하는 자는 멸망하여야 한다는 양키식 패권 심리도 세계 위에 군림해보려던 흉악한 야망도 마가울 낙엽처럼 떠밀리우고 고대 로마의 말기를 연상시키는 망조의 핏빛 석양이 무겁게 드리워 있는 것이 미국이다. 그 어떤 나라와 세력도 역사를 초월한 적이 없었으며 대세를 거스른 적은 더욱 없었다.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불변 친노를 따라 노도천 내달리는 우리 공화국의 눈부신 비약과 장엄한 위상은 세계의 자주화를 심차게 선도하고 있으며 그 견인력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배가 될 것이다. 현실과 대세에 민감하면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되고 외면하면 역사의 뒷골목으로 사라지게 된다. 미국이 세계적인 흐름을 무시하고 침략과 전쟁의 환각에 사로잡혀 있을수록 무모한 대조선 고립압살 책동에 매달릴수록 쓰디쓴 오욕과 처절한 대가만이 드시워질 것이다. 둘째로, 미국의 대조선 적대치 정책은 상대에 대한 초보적인 파악도 없이 약육강식의 롤리에 준하고 있는 무지와 몽매의 산물이다. 대외정책은 예외 없이 해당 나라의 구체적인 현실적 조건을 전제로 하여 수립된다. 만약 객관성이 결여되고 주관적 의도만을 반영한다면 그러한 정책은 기필코 파산을 면치 못하게 되어 있다. 첨예한 극한 대립 속에 지속되어 온 조미 대결도 연대와 세기를 이어 온 이런 한돌기의 연륜을 휘감고 있다. 이 기나긴 나날 백악관의 주인도 12번이나 바뀌었다. 그러나 적대시로 일관되고 가장 극악무도한 수법들로 안받침된 미국의 대조선 정책만은 고정불변이었다. 무엇 때문인가? 대답은 단 한 가지이다. 전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고 나아가서 유라시아 대륙을 병탄해보려는 미국의 세계 집회 야망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의 대조선 정책 리반자들은 날과 달이 다르게 변모되는 우리 공화국의 실체에 대하여 주목하지 않았으며 또 그럴 필요도 느끼지 않았다. 그러하여 차려진 결과는 언제나 쓰디쓴 참패와 처참한 굴욕이었다. 개국 이래 첫 패전을 당한 것도 상대를 잘못 알고 덤벼든 대가였으며 사상 최초의 사죄문을 무릎 꿇고 섬겨 바치게 된 것도 일방적인 자기 과실이 초래한 당연한 귀결이었다. 아둔한 짐승도 한 번 혼쭐이 난 곳에는 발길을 저어하고 애돌거나 피해 다닌다고 하였다. 쓰디쓴 고배말을 들이키면서도 대조선 적대시 정책만은 그토록 집요하고 악착스럽게 강행 추진하고 있는 미국을 과연 정상국가라고 누가 단언할 수 있겠는가? 미국이 온갖 비열하고 악랄한 수법을 정동원하여 고립과 질식, 압박과 봉쇄에 매달릴수록 우리 공화국은 더 억세지고 용기백배해졌다. 세계는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에 관군에 될수록 조선은 더 강대해진다. 미국이 군사적 위협을 가할수록 조선의 견인불발과 보복 대응력은 상상을 초월하여 강해진다. 바로 이것이 선군조선의 대미대결 철학이라고 평하고 있다. 미국은 지금이라도 맞선 상대가 누구인가를 똑바로 보아야 하며 고통스러운 대로 현실을 인정하고 어리석은 대조선 정책을 재수립하는 것이 악몽과 비운을 면할 수 있는 현명한 상책으로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좋을 것이다. 셋째로, 미국의 대조선 적대치 정책은 제 스스로 가장 참혹한 최후종말의 시각을 촉진시키는 자멸의 산물이다. 오늘 미국은 이미의 시각에 우리의 선제적인 핵보복 타격의 대상이 되어 이 행성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릴 수 있는 스산한 악몽의 분분초초를 보내고 있다. 침략으로 상결하고 전쟁으로 살찌온 미국의 비옥한 목대에는 아무 때나 명주를 도륙낼 시퍼런 비수가 박혀있고 뒷잔등에는 미국 본토를 통째로 날려버릴 핵시한탄이 매달려 폭발의 초침소리를 울리고 있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오늘의 엄연한 현실이다. 미국이 생존하느냐 아니면 더러운 존재를 마치느냐 하는 것은 선군조선의 의지와 결심 여하에 좌우되게 되었다. 자기 땅에 활쪽 하나 날려보낸 적 없는 우리 민족에게 국토양단과 민족분열의 비극을 들씌우고 침략 전쟁을 강요한 것도 미국이고 핵위협과 공갈, 전쟁 소동으로 단 한 수도 마음 편히 살 수 없게 만든 그 죄악으로 하여 무자비한 보복을 산생시킨 것도 미국인 탓에 이러한 현실이 마련된 것이다. 천추의 한을 남긴 불굴의 천의 원수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라는 전이민적인 증오와 복수의 구호가 대를 이어가며 거세차게 분출하고 악의 서구를 통째로 진동해버릴 보복의 시각을 고대하며 날과 달이 흐르는 선군조선이다. 조미 대결 사이에 마지막 폐지를 기록할 역사의 시각이 도래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보복의 총대로 미국 땅에서 그 마지막 폐지를 통쾌하게 쏘줄 멸적의 의지를 온 세계에 공개하였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는 결국 미국 자신에 대한 우리 군대와 있는의 무자비한 징벌의 적대시로 돌변하게 하였으며 항시적인 핵전쟁 소동은 미국 본토를 핵참화의 위기 속에 몰아넣는 비극적 결말을 가져오게 하였다. 조미 대결 역사는 자기 연륜의 필승은 선군조선의 전통이고 필패는 날강도 미국의 숙명이라는 영원히 지울 수 없는 법칙을 역력히 아로새기었다. 미국은 지나온 과거와 오늘의 현실에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처리할 조미관계의 내일을 내다보아야 한다. 비록 때늦은 가문이 있지만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는 것만이 미국의 절망적인 불운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다. 미국은 섬멸의 불벼락을 만장진한 우리 군대와 있느니 최후 판가리 결산의 시각만을 고대하고 있다는 것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 주최 배고 2016년 5월 25일 평양.